No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Part 1. The elections. 다음을 듣고 문제 제시된 앨범 그 번에 해당되는 노래에 해당되는 것을 고 시오. Number 1. 예이. 스베! 비 출발합니다. 아주 빠르게. C S P with my K. 아이들이 정말 이게 대표인지 펼쳐 나오고 아, 별들을 달고 좋아하는 관계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관계 넘버 투 예이 달려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대한민국 열심히 해보시길 수가 있겠 비 지 나 노무현 에이 케이 끈지 이거 내내내 시 뭘 됐어? 저요 뭐야? 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한 저요 흥보 저 지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넘버 3 예이 역차에 다른 것 F19이 B 은비 은비 뿐지 뿐지 내 성능 좋은 뿐지 뿐지 C 여러분 제가 꼭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냥 갑니다 넘버 4 예이 역산 은비 야 B 아 예 아 예 아 예 크게 치야죠. 어. 김치면 전부 치야죠. 이 아야. Up down, up up down, up down. Number five. 예이. 좋다. 보조문이 손도 꼼지. 잘르자. B. 눈을 그리기 전에. 뭉디 뭉뭉디 뭉디. C. 너무 기분 좋다. 라면 사십시오. 방금면 챙기십시오. 기분 너무 좋다. 이. 다음을 듣고 빈칸에 들어가 각 사로 맞는 것을 고 시오 넘버 세븐 우비 나를 위한 밤에 불어나는 차가고 직관이 들통나서 오게는 인벌로 돌아가서 내 총명으로 그만두겠어 예이 2001 B 2002 C 2003 넘버 A 2 O B 따로 없습니다 하나이지 않습니까? A, C, O, B, 아프리카, C, 아시아 Number 9 Make it, make it, make it, make it, make it, make it, make it, make it, 노무현, C, 응디 Number 10 에이, 야, 기분 좋다 야, 기분 딱 좋다 야, 기분 개 좋다. 넘버 11 14. 은 일자리에 사는 건지 뭐가 사라지고 연대 부평계를 대관할 주장하다가 내서 혼자 밥 먹고 예이 유럽 B 중국 C 미국 넘버 2 12 그대로 우리 시계를 받을 수 없는 그 얘기 떨어져도 A 아내가 B 날 가볍게 C 와들와들 넘버 13 형님 형님 형님 백만 믿겠다 봉지에 물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엉이 바위 쪽으로 가자 C 죄송합니다 넘버 14 Number 15 나의 모든 순간 이 발음 덕분 굳이 함께 모여도 모자 이 모두가 라면 사십시오 방독면 챙기십시오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넘버 섹스 아닌가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7% 못했어 예이 꼬라박습니다 B 죄송합니다 C 기분 딱 좋다 넘버 17 관계 C 사채 넘버 18 아 기분 딱 좋다 얘기 도둑놈 메이플로 C 게임 넘버 19 참 겁이 나서 할 수도 없어요 에이 중력 노무현 넷몰 넘버 투 육팀 딸딸 우중딸 한색방탄 붉은 딸 놀디 놀디 뺀지 에이 청와대 위 부엉이 바위 시 오치 소 넘버 투 육팀 원 우연 이 차슬 하는 예이 과장 B 문진 C 부엉이 넘버 투 팀 투 여러분이 지금 노무현 돈 빌리주면 목에 A 타박상 B 찰과상 C 누부 외상 넘버 투 팀 쓰리 미국은 미국은 미국은 예이 사회적 자본 에너지 자원 C P 아 제 시계 넘버 투 유티 포 고고 실케이터 고 아더브 에이 노무현 부엉이 F-15기 넘버 투 유티 파이 미국 중국 북한 넘버 투 유팀 섹스 아이들아 헛소리 나면 안 되고 확살이 나고 있으니까 노무현 과에서 정치 하나 있습니다 예이 약간 맛이 간 B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C 전쟁에서 이기는 넘버 투 유팀 세븐 셋 존나 딱딱해 나는 너무 딱딱해 A 자 G B 응디 C 누부 넘버 투 유팀 에이 사지 용지 응미 에이 비 아 그라 빗질 내 사정 시 기분 좋다 넘버 투 유팀 나인 일본이 너무 좋아 필수 있는데 일본이 딱 좋아 대체 응디 자지 보이지 넘버 4팀 Go down fighting to the end Injury in my hip joints Enjoying hunting, fishing Turn on to next page Number 31 예이 동네 힘센 B 동네 돈 많은 C 약간 맛이 간 Number 32 뻥이 바위 걸자고 박스 우리 뻥 3대 자고 뻥뻥 자고 봅시 yeah. 말 안 했지만은 한산 한문부 한중 복습지 A 절대 안 된다 B 그래 안 됩니다. 씨 안 될까 뭐 있노? Number 33. 나 국방 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왜 자살골을 넣으려고 합니까? 예 아닙니다. 뭐라고? 씨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Number 34. 남 약속 본지 넘버 35 We can buy 정치를 하기도 전에 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주먹을 꺼내기도 전에 넘버 36 주파통일 아, 자, 범이야! 따, 따, 예이. 김대중. B. 노무현. C. 이명박. 넘버 37. 나 국방장관이 되어. 예. 나 참모총장이 되어. 아이. 노무현식. 스매! 노무현식. 나는 노무현이 되어. 아이. A. 간 G. 본지 씨 자지 넘버 38 내가 왜 해야 되냐 우리 한국 살림살이를 내가 왜 해야 되냐 나는 얘기. 민주주의 공산주의 씨 상호주의 넘버 39 덤 비석 맵불 넘버 포 팁 우리 땅에 우리 세계 사람들 다 끝나죠 끝나죠 다 별을 달고 끝나죠 야 좋다 비행기 F-15기 자동차 It's an part 2 part 3 The actions. 다음 곡 또는 내용을 듣고 문제의 지시에 따라 거기에 맞는 답 하나만 고르시오. Number four, tip one. 아, 좀 내기나라 이렇게. 야, 내 나이가 못해서 몸통이 사람의 나이가 이따요. Number four, tip two. 이것은 왕 이것은 자지 마음대로 마음대로 자위하고 일방적으로 자위하고 완전하게 자위하고 40년간 자위하고 넘버 4 팁 3 조카 조카 조카 조카 조카 조카 조카 조카 조카 조카 조카 조카 Number 4 Sebe Number 4 Tip 5 하늘에 신대와 이어서 들고 들고 하나이 어디가 Turn on to next page. Number 4, tip 6, 2, 4, tip 7, listening with patience. 사랑의 마음에 굳이 누구나 온지 바라봐 기분 좋은 거 주님의 심판 다시 와 공개 저를 숨바꼭 아직으로 좋은 내 이름을 모르게 기분 좋아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목을 나가 넘버 4 팁 섹스 Number four, tip seven. Number four, tip eight. 행운에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네, 오늘 와우 행운의 돌림판이 아주 특별했어요. 특별하게 변했어요. 자, 이 스마트워치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원하는 선물인데 좀 잘 안 뽑히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만. 특별히 이런 아주 특별한 돌림판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뭐 절반인 스마트워치. 야, 아, 기분 좋다. 가져가라 이거거든요. 아니, 그죠? 그럼요. 아, 대단합니다. 오늘. 아, 진짜 기대되네요. 와우. 네, 오늘 선물을 받아갈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친구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예. 나는 대한민국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버린 대통령 노무현입니다. 아, 노무현. 친구, 자 우리 동무한 친구를 위한 행운의 돌림판 와우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지가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와우 당연히 어린이용 스마트워치요. 왜요? 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좋아요. 자 우리 동무한 친구를 위해서 본이랑 한이 둘 중에 한 명이 돌림판 돌려줄 거예요. 누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한이. 야! 아 한이 언니가 꼭 뽑아줄게요. 파이팅! 파이팅! 네, 자 우리 동무 친구가 돌려 돌림판 큰 목소리 외쳐주세요. 자 시작! 돌림판! 야 이거 뭐? 에이 설마?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 좋다. 어 뭐야? 어?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오해입니다. 형님, 형님. 아, 헐룩이 차! 이게 뭐야! 왜! 하필이면, 이런, 시발, 우리,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자, 영어전집 쪽으로 간 거지, 그치? 이 순간, 어찌하면 되겠느냐? 참, 힘듭니다. Number 4, tip 9 to 50, listening with patience. 51 to 52 listening with patience. 기분 좋다. 51. 넘버 52. 넘버 53 to 55. Listening with patienc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지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참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공부할 거냐? 바로 세계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자. 오늘 공부할 사람 누구야? 바로 클룬버스입니다. 스페인의 항해 시대 지금 시작할까요? 예. 15세기 유럽에는 인도,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성능 좋은 우축 그리고 비단 이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보따리 싸가지고 갈란다 했는데 스페인은 못 갑니다. 왜? 냐 하면 버스만 제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인도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슬람개새끼 되는 살림에 자꾸 더 내놓으라 그래요. 참 억울하거든요. 갑갑한 일이죠. 이 순간 어찌하면 되겠느냐. 지 중해 건드리지 말고 새로운 항로로 갑니다. 군대 포르투 달에 쓰고 가마가 먼저 아프리카의 희망 얻어져서 인도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는 동라타라고 하는 노무현과에 속하는 약간 맛이 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클룬버스는 지는 동라기 때문에 부엉이 바위 쪽 이 아니고 서쪽으로 가면 인도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십시오. 됐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버린 거냐. 그것은 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 왕이 맥기나라고 마 레턴에 만내봤는데 그 영 바보 아이더라. 그래서 결국 클룬버스는 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도 와서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사실은 인도 아니고 남미 대륙인데 클룬버스는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서에 있는 인도라고 하는 뜻으로 서 인도 제도 여기 사람을 인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인디언이라고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클룬버스는 인도 모대지만 신 대륙 발견이라고 하는 뜻은 큰 의가 있습니다. 예. 참 쉽죠? 지금까지 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umber 53. Number 54. Number 55. Turn on to next page. Number 56 to 58. Listening with patience. 야, 이병 노무현 내가 저 뭐하려고 일하느냐? 그러니까 야, 이병 노무현 북쪽에서 이북에서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를 쏘든지 뭘 쏴도 군사작전이야. 무슨 말 알겠어? 이병 노무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잘못 들었습니다. 야, 내가 저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나가지 않을 수 없잖아. 잘못했습니다. 네, 지난 4월 군 포병부대에 근무하는 의무부대에 근무하는 일병이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보도에 일부 나오고 있죠? 야. 근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군대들 모든 것이 다 좋다! 서세를 부리는 남자 있어, 서세. 그 말 합시다! 기분 나빠 쏴버리면 자살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 오늘 아, 그 라면 나옵니다. 서? 라면! 자살하는 거야. Number 56. Number 57. Number 58. Number 59 to 61. Listening with patience. 학교 가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시험 치고 고등학교 졸업한 것만 해도 되는데 왜 자꾸 대학 가라고 하냐. 참 억울하거든요. 아! 뭐 했노 이게. 허세를 부리는 남자에서 허세. But me.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I have come here with my cane. I was at Cambridge University. 첫째, 독재적 아그타입니다, 여러분. 햇볕 정책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죠. 무슨 더 차별이니? 그건 아니거든요. 아, 노동 이사! 노무현, good for you. 특히 국가를 찬양하겠습니다.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조국, 우리 민족. 돌아오지 마라. 북한에서 살아라. 행동하는 양심을 줍시다. Go down, fighting to the end. 제가? Yes. 당연히 잘해야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큰 결단이 있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전투판 조져버리자. 했으면 됐지. 그치요? But me, to escape from the hopeless economic situation. 대열 중시 아주 빠르게 부엉이 바위 쪽으로 가자. 당뇨는 통제를 두고 이것만 폭동이야. 김대중 전 대통령님 괜찮겠습니까? 정시 안 해요. 제가 안 해요. 죽었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만 해야 되는데요.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 하나의 동기 But me 광주는 그는 총재를 두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넘버 6, tip 1, tip 2, tip 4, listening with patience. 여기가 어디요? 예, 국정원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빨갱이 죽이는 것입니다. 뭐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 전화 좀 갖다 주시오. 뭐? 아... 대한민국 빨갱이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북한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엉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전화 좀 주시오. 전화 좀 하게 해달란 말이오. 안 되겠네. 팔을 하나 한 번 더 조용히 합시다. 그렇다 치고 제가 꼭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당신 차례요, 미스터 김 용태도 아직까지 살아 있었구만. 이봐 시명이, 어차피 죽어야 할 목숨이야.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뭐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용서하시오 노장. 나 없으면 노모께서 혼자 사셔하오. 제발 용서하시오. 아, 그 가슴이 울렁거릴 자격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아름답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갑니다. 고맙소. 여보시오 미스터 김 다이너마이트 좀 주라고. 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뭐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아니 이보시오. 참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Number 6, tip 2, tip 3, number 6, tip 4, number 6, tip 5, to 6, tip 7. Listening with patience. 여보시오. 다름이 아니고 그 인터넷 사이트 일베 사이트 이용하시나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혹시 일베 사이트에서 쓰시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 된다. 혹시 그 전효성 진례 사정이라는 비공개로 논의하자. 예, 그 이 계정으로 저기 어떤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을 하셨어요. 근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지금 전화 드린 거거든요. 그 게시글은 뭐냐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9월 20일쯤 전후에서 하지 마라.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게시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아 댓글을 달았는데 씨바 맛있겠다 따먹고 싶다 이렇게 써놨어요.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어요. 자살을 가겠습니다. 한번 여기 우리 경찰서로 오셔야 되거든요. 언제 오실 수 있을까요? 이 부엉이 바위 쪽으로 가자. 넘버 섹스 티파이 넘버 섹스 팁 섹스 넘버 섹스 팁 세븐 탄 온투 넥스트 페이지 넘버 섹스 팁 에이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렌지 아이 그런 북 어 대통령이 왜 딱 왜 왔을까. 안녕하십니까. 아이 또 오십니다. 아이 그럼 저는 오늘 아이 딱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딱딱 그럼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예. 아이 넘버 섹스 팀 나인트 세븐트 리스닝 위드 페이션스 핫부 핫부 야 난 시켰다. 근데 할 거 뭐 있노. I really want to attacking 노무현. 아 정말 먹을 것인가? Absolutely yes.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약간 맛이 간 사람이라서 절대 안 된다. This is not my business. So kiss my ass. 아! 그럼 먹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네, hungry. 꽉 있는 한. 그렇죠? 그러면 난 나가. No way out. I am that much hungry. 제 생활 되는 실곡들을 듣고 문제의 지시에 따라 거기에 맞는 답 하나만 고르 쉬오. Number 71 to 73. Go down fighting to the end. 제가 꼭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나오시오. 넘버 77 to 79 I was at Cambridge University. 북한과 대화하는 그렇잖아. 에. 그렇 형님 백만 믿겠다. 오빤 응비 스타일. Number 77 Number 78 Number 79 넘버 80 to 김일성 desperate hopes through diplomatic rela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지금 이 순간 80 in the bus stop, hotel bus stop. 자바침북 대통령 보호에 주신다만은 보호에 삼성이 한다는 보호에 김대중 은사를 정치 안 해요 라라 인사십시오 시 넘버 86 Number 89.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90 91 turn on to next page number 92 to 94 농업혁명 도시혁명 사상혁명 산업혁명의 아니 이 양반아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은비리 바비리 은비리 바비리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은비리 바비리 은비리 바비리 비리 속세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남과 저창고 총자 그런 비밀들 나고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온비리 비리 감사합니다. 성매매 며느리 내가 식사했다. 이 자리에 있는 며느리 성매매 각옷 각옷 며느리 각옷 야신 No. 95, 97. 노무현 대통령은 아그패입니다, 여러분. 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딱 까부르시는 듯한인데 그 중에서 제일 컸던 것이 MC들과의 갈등이었어. 이것은 김대중 뒤로 나왔. What? 중력 500. 98점 99점 100점. 시험 끝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